겁이 나서 시작조차 안 해봤다면 그댄 투덜대지 말아 좀 GG 주저하면 기회는 모두 너를 비켜가 가슴 펴고 나와 봐라 좀 TRX Bring the boys out the